경의하는 김정은동지께 콩고 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조제프 카빌라 가방계가 15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. 축전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것과 관련하여 전체 민주콩고 인민과 대통령의 이름으로 그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지적했습니다. 두 나라 인민들의 행복을 위한 쌍무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의지를 표명한다고 하면서 축전은 김정은 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.